그대의 머릿결을 바라만 보는 걸로 더 바랄 게 없었네. 꿈처럼 다가온 너, 이별만 남겨준 너, 내 생에 그댈 만나 그저 감사할 뿐이야. 그대 만나고 헤일 수 없는 밤들을 그리며 반기며 우연히 다시 나타나 주라. 그리움 전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내게로 다시 돌아 내게